생겼습니다. 다신 내 인생에 없을 거라고 입술을 깨물고 가슴을 닫고 맹세한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무슨 이유로 또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지 믿어도 될까요? 다시 울지 않을까요? 아직도 너무 걱정이지만 아무런 허락 없이 내 가슴에 이미 들어와 버린 사람을 사람이 생겼습니다. 다신 내 인생에 없을 거라고 입술을 깨물고 가슴을 닫고 맹세한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무슨 이유로 또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지 믿어도 될까요? 다시 울지 않을까요? 아직도 너무 걱정이지만 아무런 허락 없이 내 가슴에 이미 들어와 버린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요? 사랑해도 돼.